26편은 다윗이 무고하게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쓰여진 시로 추측이 됩니다. 어쩌면 바아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왔을 때 사무엘하 4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 일이 다윗이 한 것이라는 오해를 받게 되었어요. 아마 그때 그런 사람들의 많은 오해, 다윗이 죽였다 하는 그런 오해 속에서 쓰여진 시는 아닌가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무고함을 사람들 앞에서 변명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첫째, 자기를 살피시고 자신을 살피셔서 죄를 찾아보시라는 말입니다. 둘째, 시험해 보시고 마치 금과 은을 재련하듯이 불에 던져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마음을 단련해 주시옵소서. 결국 자기 마음의 참됨을 분명하고 든든하게 세워달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을 온전하게 아시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종을 하나님이 변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비록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이 얼마나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했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도 싫어했는지를 4절 5절에 말합니다. 그는 오히려 주님의 성소, 주님의 계신 집과 주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단련하셨음을 깨닫게 돼요. 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찬송으로 이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결국 모든 오해가 풀리게 되고 혼자가 아니라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날이 올 것을 그는 아는 겁니다. 기도는 낙심 가운데 시작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담력과 확신 그리고 찬송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죠. 우리의 기도의 생활 속에서 이런 은혜를 많이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담력과 확신과 찬송으로 마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요, 기도의 기쁨이겠습니까? 시편 27편 말씀은 다윗이 두려워할 만한 상황과 문제들 속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시편이 그렇죠.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기도들입니다. 1절부터 3절에는 두려움이란 단어가 계속 사용됩니다. 그는 실로 두려워할 만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대적과 원수들이 그를 둘러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나 이 상황에서 그의 신앙 고백이 빛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빛, 구원,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신뢰 중에 평안을 누릴 거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에게 있는 소원은 언제나 똑같아요. 평상시와. 그것은 생전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그 전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이죠. 거기는 전쟁도 없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자신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하신 아름다움에 압도되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살 것을 소원합니다.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전쟁의 위협 속에서 오직 숨을 곳은 초막과 장막밖에 없다고 그는 5절에 말하는데 여기 초막과 장막이 어떻게 안전할 곳일 수 있겠어요? 큰 성이 아니고. 여기서 그가 말하는 초막과 장막은 하나님의 성막을 가리치는 말로 이해해야 합당한 이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곳이 비록 노천일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즐거운 곳이 된다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천국이지 세상 부귀영화가 가득하기에 천국이 아닙니다. 다윗은 장막에서 승리의 감사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어요. 6절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벌어지는 인생의 수많은 사건들, 문제들, 결국에는 하나하나 다 기쁨의 제사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그는 압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서 그런 결말을 보았나요? 이런 작은 승리의 사건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이 마침내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사건들과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다시 현재의 상황을 직시합니다. 7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자기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이 기도하는 상황은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언제 하나님이 그 얼굴을 찾으라고 하세요?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문제 속에 처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얼굴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얼굴을 찾아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8절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아요.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너무나 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문제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문제 속에 자신을 처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나가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찾으라고 하실 때 나는 주의 얼굴을 찾겠다. 찾으라고 하실 때 나는 찾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증거예요. 비록 다윗은 자기 육신의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을 가졌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고 선대하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그는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의 길로 자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11절에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당연한 자세예요. 우리의 운명은 대적들의 손에 맡겨진 것처럼 여겨질 때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을 떠나는 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12절에 그걸 말하고 있죠. 그는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며 장래의 은혜를 바라본 겁니다. 이제 이 모든 은혜의 체험으로부터 다윗은 한마디 설교로 이 시편을 마칩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14절 말씀이에요. 이 한마디 설교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하는 설교예요. 이런 힘있는 설교는 문제의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설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린 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을 향한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의 모든 오해받는 상황들 그리고 두려워할 만한 상황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그 어떤 대적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작고 큰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셔서 주님, 점점 저희가 주님을 더 의뢰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고 힘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저희의 삶과 입을 통해서 설교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